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서거 5돌 제1번 조선인 중앙추모대회가 17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대회에는 허종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청년의 일꾼들, 각계층 동포들,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조선고급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허종만 의장의 추모사에 이어 결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혁명력이 전면적으로 계승되는 시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정치가의 한생이었으며 자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인류의 자조와 위협의 불멸에 공헌을 하신 위대한 한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사카, 효고, 교토, 아이치, 이바라기, 히로시마, 후쿠오카, 홋카이도 본부를 비롯한 청년 본부들에서 추모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서거 5돌째 즈음에서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청년중앙사진 전시회와 강연회가 있었습니다.